지난 6월 2일에 개막됐던 보천부 횃불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습니다. 폐막식이 6월 30일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에서 있었습니다. 관계부문 일꾼들, 체육인들, 함흥시 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종합 1등을 한 사이어 체육단의 순회 우승컵이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.